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진하는 사회주의. 불길 속에서 강철이 달려 대듯이 시련 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려라. 그때의 담을 따라 들으실 노래는 아버지라 부릅니다. 정은 동치